안녕하십니까. 키움문제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맡게 될 랩은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수환입니다. 네, 오늘 네. 분위기 좋은데요? 뭐가 좋죠? 표정도 좀 살아있고 주가도 살아있고. 전혀. 아침부터 좋은 일 있었어요? 전 아침부터 좋은 일은 없었습니다. 왜요? 좋을 게 없으니까. 아, 그래요? 좋을 게 없어요. 시장에 가면 뭐 하냐고. 내가 없는데. 내가 없는데, 주식이. 네, 주가는 2080포인트를 네. 넘나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2078.94포인트 네. 올라가고 있고요. 외국인이 아침부터 지금 오전에 1100억 이상을 좀 사고 있습니다. 다시 형님들이 들어오면서요. 오늘만 전반적으로 후 올라가고 있고요. 아, 특히 코스피 중에서는 덜 올라갔던 거. 예를 들어서 이건 우리는 맨날 저는 뒷사는 주식인데요. 네. 뒷사는 주식들이 역시 이양령이 뒷사면 또 올라? 네네. 은행주가 또 올라갑니다. 은행주. 네, 은행주 어제 다 올라잖아요, 오늘요. 그죠? 하나금융 2.97%, KB금융 2.7%, 신한주주 2.8%. 은행주만 오르나요? 오늘 뭐 현대차도 오르고. 아, 그러니까 현대차. 거래소 일단은 낙폭, 일단 거래소의 순환매? 네, 거래소에서 재미없던 것들. 예. 거래소에서 재미없는 것들이 좀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하나의 큰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좀 덜 올라간 것들. 네. 눈밖에 났던 거 어저께도 우리가 이슈했던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오르겠어요 했던 게 역시 이양령이 뒷사람 몰라 SK하이닉스 3.3% SK하이닉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현대차 네. 은행주는 같은 형제거든 지금요 그렇죠. 같은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안 올라갔던 종목들 그 SK하이닉스는 네. 뭐 이 정도 오른다는 거 보면은 네. 일단 시장에서 보게 되면 쇼커버 네. 외국인에 의한 뭐 공매도에 의한 쇼커버 네.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아니냐 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아주 강하게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뭐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게 되면 네. 이라는 가정이지 않습니까? 네네. 중국에서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게 되면 삼성은 몰라도 SK하이닉스는 따라잡지 않겠느냐. 네.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는 2020년에 이제 글로벌로 가겠다는 거죠. 탑 레벨로 가겠다는 거죠. 중국. 문제는 뭐냐면 그거죠. 그러니까 엘피다도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네. 엘피다가 돈이 없어서 기술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비재 섹터 같은 경우는 돈을, 그러니까 그 제품을 일단 많이 팔면 되잖아요. 네. 약간 떨어져도 시장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B급 시장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우리가 이제 뭐 그 태양광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순도가 10라인이 안 되고 뭐 10라인이 안 되더라도 네. 사실은 뭐, 그, 폴리실리콘, 10라인이 아닌, 그, 순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10라인이라는 게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 계시죠? 99.99999, 99개, 10개. 아. 그죠? 99.99999. 순도가 만큼 좋다는 거네? 네. 헌드레드 라인은 더 쌈박하다는 얘기. 뭐, 대박이겠는데, 뭐,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이런 10라인 제품이 아니더라도 많이 깔면 됩니다. 효율이 네. 좀 떨어져서 그렇지? 네. 더 깔면 돼요? 그렇습니다. 10라인 아니면 뭐, 두 배로 깔지 뭐. 네. 좋지 뭐, 더 많이 깔고, 뭐, 네. 이런 건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반도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술이 네. 동반이 돼야지만 되는 거고 네. 이 기술 집약적이죠. 근데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이 철강공업에서 반도체 장비라든가 이런 업종에서는 최고의 회사, 최고의 국가들입니다. 그런 국가들도 지금 반도체가 안 됐죠. 그러니까 인피니온 반도체, 독일 인피니온 반도체, 네. 그다음에 일본의 엘피다 같은 경우도 엘피다 같은 경우도 이 반도체 연합군이었잖아요. 일본 기업들의 연합군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돼서 결국에는 마이크론에 인수가 되는 이제 이런 흐름까지 지형이 됐는데 돈질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역시 기술이 그 뭐 장비 그 재반 산업이 받쳐준다고 해서도 지금 안 된다라는 걸 이미 독일과 일본에서 확인했듯이 시간도 상당히 소요되는 거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돈질한다고 뭐 인수합병한다고 해서 하이닉스 사면 모를까. 제가 그 말이에요. 모를까. 제가 그 말이에요. 네. 네. 그게 아닌 이상은 다른 거 기업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기술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 뭐 하이닉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닉스는 어쨌든 간에 좀 최근에 좀 오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 뭐 하여튼 그 중국이 가장 빠른 건 중국이 그잖아요. 지난번에 저우추춘가? 네, 저우추치. 예, 저우추치? 뭐 예. 발음도 어려운데요. 저우추치 이거는 결국 외국으로 나가자는 거잖아요. 네. 외국 나가는 게 직접 수출한 것도 있고 인수 합병하고 이런 거 막 돈으로 사 돈에 돈질을 해서 사겠다는 네. 거거든요. 투자하겠다는 건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나라는 중국이죠. 달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 지난달인가 기준을 보면요, 그 달러 자산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달러 보유고가 4조 달러입니다. 4조 달러인데요. 요번에 그래서 AIB 자본금은 너희들이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뭐 1000억 달러, 2000억 달러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아, 그래. 1000억 달러 쏘겠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거든요. 자본금은 중국이 내는 돈이요. 그래봤자 2% 쓰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으로 사면 뭐 깨끗한데, 이제 그, 나라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국책사업까지 하는 거, 기간산업을.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 넘긴다, 안 넘긴다, 이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프리마켓이 된다. 프리마켓이 되면 뭐예요? 아, 그 자본의 프리마켓은 적대적 M&A가 엄청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적대적 M&A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적대적 M&A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허술한 나라 같은 데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적대적 M&A 막 하면 이게 늘 수 있지만 그건 아직 먼 얘기죠. 그죠?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2, 3년 안에, 5년 안에, 2010년에 SK 하이닉스를 따라잡든다? 쉽진 않다. 이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어저께인가, 어저께 신문에요. 어저께 뭐 인터넷 찾으시면 될 텐데요. 매일경제인가, 한국경제신문 둘 중에 하나가요. 집중적으로 달았어요. 중국의 반도체 산업. 예? 목표. 그리고 그러면 한 4면인가에 실었거든요. 아마 그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어저께 특집이 나갔습니다. 어저께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예, 딱 아실, 예? 보지도 못했어. 네, 아, 전 다 보죠. 저는 온라인도 보고 오프라인도 보잖아요. 중국 반도체? 예. 네, 이게 한국 경제 아니면 매일 경제 핵심이에요. 그 특집 나서 3, 4페이지 정도가요.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얘기 잠깐 오늘 지금 시장이 이루어지는 거 수급 잠깐 하겠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1,100억을 어저께 그 샀고요. 어저께 아니 오늘인데 지금 사고 있고요. 어저께는 하루 종일 1,500인데 오늘 아침부터 1,100을 사고 있고요. 기관과 금융 투자도 코스피를 좀 사고 있는 게 이게 오늘 수급이 20포인트까지 끌어올리는 거였고요. 코스닥은 상반되게 외국인이 오늘 적극적으로 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지금 보시는 분들은 코스피랑 코스닥이 다 0.9%, 1%까지 반등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출발하신 분 동시효과 보셨어요? 어떤 거예요? 오늘 동시효과 시장. 동시효과 때 네. 아침에 무지하게 뜨겠더만요. 동시효과 때 보면 딱 보세요. 동시효과 때는 코스피는 0.1%라고요. 네. 코스닥은 셀트리온 때문에 거의 1%로 출발했어요. 네네.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그 수준입니다. 지금 지수로 네. 보면. 네, 지수 보면 근데 종목별로 더 올랐어요. 셀트리온이 내려갔거든요. 아니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8.9%에서 플러스 5%로 4.5% 떨어지면서 그 내려갔죠. 딴 것들이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지수는 그대로인데요. 코스피가 확 올라간 거예요, 지금이야. 돈의 힘, 돈의 외국인의 유동성까지. 그러니까 개인들도 사고 외국인 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시장은 큰 그림에서 수급에. 혹시 지금 보신 분들은 아침이랑 틀립니다. 그죠? 일단 외국인들이 네. 근데 코스피에서는 사는데 오늘 네. 코스피 시작하자마자 11시인데 벌써 1,000억이면 오늘 3,000억 이상 매수를 그럴 수도 있죠. 예.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 코스닥에서 이제 차익 시전에 대한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벌써 지금 11시인데 오전장에만 340억 정도 매도가 나온다라는 것은 네, 네. 오늘 한 7,800억 이상 1,000억 네, 네. 가까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겠고요. 근데 그만큼 이 단기적으로 과열된 코스닥에 대한 차익 시전 네. 매물에 대한 쪽이 좀 추세가 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뭐 지금 화장품만 들어가면은 뭐 이유 불문 지금 보게 되면은 화장품 창의 에탄올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산성 LNS 동국제약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뭐 아주 화장품 뭐 원재료만 한다라고 하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츠스킨에 대한 효과 네.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네, 네. 어쨌든 간에 이츠스킨에 대한 효과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지금 화장품에 의한 과열 시장 네. 뭐 코스온까지 뭐 이런 과열에 대한 형태가 네. 코스닥에서 좀 나타나고 있고 바이오에서도 마찬가지죠. 바이로메드 뭐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도 새로운 뉴스는 아닌데 네. 글쎄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도 급하게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무슨 뉴스 때문에 나는 거예요? FDA 그 미국에서 그 보조금 지원해 준다는 아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뭐 인포피아 네. 그다음에 뭐 이수앱시스 메타바이오부터 네. 시작을 해서 일단 아주 강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해서 네. 뭐 더전비 지원 그다음에 네. 그 건자재 네. 관련해서 이건산업 오늘 네. 저건 어떻게 됐나 뭐지? 뭐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네. 술 먹어서 그런가? 술도 안 먹었는데. 예. 네. 예. 네. 그 뉴욕 얘기 조금 더 하고 나서 국내 시장은 다음 코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제 이거죠. 어저께 말이죠. 어제 새벽에 알코아랑 배드 베스 앤 비욘드가 어떻게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잘 보셔야 돼요. 이익은 대충 맞췄는데요. 대부분의 지금 요번에 나온 건 매출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실망스러운 모습이 좀 나왔고요. 오늘 보면 PC도 좀 부진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요, 관련해서는 각 기관마다 하는데 오늘 블룸버그에서도 또 그 조사하는 거를 그 레포트를 냈어요. 그래서 블룸버그가 한 걸 조사해 보니까요, S&P 500 종목들이요, 가장 업데이트 된 게 이번에 블룸버그판입니다. S&P 500 종목들의 1분기 주당 순이익이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5.8%입니다. 마이너스 5.8%.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EPS가 자체가 전체 평균이 감소하는 것은 2009년 3분기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네? 6년 만에.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5년에 하고도 3분기 정도 처음인데요. 하여튼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지금 그렇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이제 다음 주에 해서 이제 금융기관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메인으로 이제 이벤트가 시작, 그러니까 지금 실적 시즌이 이제 미국에서 들어가는데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그렇다라는 걸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면 주간 실업청 건수가 14,000 건이 증가해서 28만 건인데요. 예상보다 조금 늘어났는데요. 예상보다 조금 늘어났는데 그래도 4주 평균으로 보면 뭐 몇 달 만에 또 최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더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것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외국의 얘기에서 보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가겠는데요. 이건 좀 특이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 시장이 좋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 좋다. 골드만삭스도 한국을 비롯해서 몇 나라. 기억하시죠? 한국, 인도, 중국, 대만 정도 좋다. 얘기 나왔는데요. 크레딧 스위스에서 약간 다른 얘기였어요. 그래서 전 늘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의견을 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무조건 좋다.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어느 날 보면 다 똑같은, 절대 주식은 다 똑같은 목소리가 아는 얘기예요. 증권주 다 된다고 하지만 한국 투자 증권은 야, 지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요. 네. 그래서 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은 약간 어려운데요. 제 화면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제목만 보시면 2월 6일. 그러니까 지난주, 그러니까 며칠, 3월 6일이니까 며칠, 4월 6일이니까 며칠 전에 나온 건데요. 네. 제목만 보시면 딱 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원본이죠, 원본. 크레딧 스위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레딧 스위스의 그 투자 전략 그 레포트 전체적인 제목이 파이낸셜 리스트예요. 파이낸셜 리스트. 그냥 이게 제목인데요. 여기 보면 제목만 보면 딱 나옵니다. 5 reasons. 다섯 가지 이유가 있다. 한국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야 되는 다섯 가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니까 절대 의아하지 마시면 되는데 내용은 좀 어려워요. 다섯 가지 요인은 reason 1, 2, 이렇게 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을 위해서 저희 방송은 친절하잖아요. 네. 찍어드리겠습니다. 이거요. 그래서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 저희 키움 방송이 이제 더 잘 되면 우리 그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방송에서 제일 실감 나는 것은 사실 이 토마토 방송이거든요. 토마토. 토마토는 개 막 치는 게 막 올라가죠 옆에. 네, 그거 잘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그 키움 방송도 그런 거 됐으면 좋겠어. 네, 필요할 때마다. 근데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듣는 거를 보면 사람들이 저 이학령이 참 친절한 사람이구나. 네. 아니면 아 우리 이승호님도 정말 친절한 분.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걸 VOD 보시는 분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네 황금박지님 해석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해석을 제가 솔직히 이건 다 어려서 다 못 봤어요. 솔직히. 그래서 내용만 좀 봤는데 약간 어려운 개념 들어가서 이 부분은요 지금 기다리셨다가 월요일 날 이승호님 설명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월요일 왜 내가 월요일 날 되면 까먹어서 못해요. 네. 그래서 네. 보시면 제 화면 이제 잡아주세요. 제 화면 잡아주시면 다섯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다섯 가지. 첫 번째는 향후 1년간 주당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이 9.8%가 살았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2억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황금박지팀 제가 좀 친절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러면 한국 다른 분들이 야 이학령이 좀 친절하구나 이렇게 말을 써주셔야 돼요. 예? 예, 보세요. 향후 1년간 주당 순이익 9.8% 반면 주식 비용은 12.5% 순으로 마이너스다 오히려.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 있다는 거고 금리 이런 걸 계산하는 건데요. 왜 12.5%를 따지려면 절대 따지시면 안 돼요. 이게 약간 얘네가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문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원문. 아셨죠? 근데 얘네들은 그래서 예상 수익과 비용에서 마이너스를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다? 절대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야? 비용이 마이너스라는 거. 아, 이거 보면 차종목 나와. 근데 개념이 좀 어려워요. 자기네가 이거 그 저기 들어간 거예요. 차종목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아, 이성훈 대표도 나한테 물으면 안 되지. 같은 뼈끼리 자기가 원래 해석해 설명해 줄 사람이. 아니, 그리고 나는... 보세요. 제가 예측들하면 네. 이런 거는 내용이 좋기 때문에요. 네. 아마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경제신문에서 나올 거예요. 거기 보고 따져. 네. 저는 하고자 하는 얘기, 이게 맞다 틀린 게 아니라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설명할 뿐이잖아요. 네. 두 번째, 이익 조정이 이머징 마켓 중에서 최약체다. 이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달라요. 우리는 이익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크레딧 스위스, 에이, X다. 최약체다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엔화가 약세다. 그죠? 저도 이거 급하게, 앞에 부분만 번역한 거예요. 앞에 부분만. 그래서 저도 똑같아요. 주식 비용 왜 12.5% 끌까 찾아보다가 솔직히 포기해서 어려워서. 제가 솔직한 것도 한 자잖아요. 네 번째, 배당은 늘린다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외국에 비해서 인색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섯 번째, 산업 생산의 지금 성장성이 마이너스 역주행하는 것들이 있다. 예? 대한민국의 성장성이 딴 데보다 뒤진다 이거예요. 다섯 가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운중주열님, 주식 비용 모자 이런 거 등등등등등을 뭐다? 아까 제가 본거 하고 나서 뭐 구글 검색기를 하시고 해서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의견도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런 의견도 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코너 들어가고요. 다음 코너 들어가서 뭐 이슈 한번 얘기 하나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네, 이슈 돌릴 건데요. 어떤 이슈부터 하나씩 하나서. 오늘 이슈 시간을 좀 많이 잡아야 돼요. 네. 네. 그, 지금 보게 되면은, 내용을 좀 보겠는데, 항공산업 네.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아, 예, 항공역에서. 아, 네, 요거 뭐, 한번 먼저. 뭐. 그 3월, 아까 이제 알코아 우리가 매출에서 뭘 볼 수가 있냐면, 매출은 줄었어요. 네. 순익은 일단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근데 네. 이런 현상이 국내에서도 이번에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은 뭐 이거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워낙 잘 나왔으니까 네. 컴퓨터라든가 선박 이런 쪽은 제외하자고요. 네네. 제외하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은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수량은 늘었대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물량 자체 늘었어요. 수출 물량이. 그죠?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물량 자체 늘었어요. 11.4%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불구하고 단가는 24.8% 빠졌습니다. 네네. 그죠? 그러니까 석유 제품 수출 물량은 늘었거든요. 네. 단가는 38.7%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단가 하락의 영향이죠.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된 건 아닌데 수출이 많이 됐는데 싸니까 많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많이 됐는데 전년 대비 22.5억 달러 감소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이게 무슨 의미를 뜻하는 거냐면 네. 매출은 줄고 네. 순익은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매출액에 대한 성장이 나오지 않으니까 1분기까지는 대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순익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가 PA 요인으로만 가는 거죠. 네. 근데 QA 요인으로 가는 거는 이제 시장 마켓이 커지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 PA 요인만 갖고서 지금 만약에 수익이 나온다라면 네. 이게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네. 그 마진 갖고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여기서 다 보게 되면은 그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원자재 수입 단가 하락. 네. 요걸로 인해서 다 수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원자재 섹터에 대한 쪽은 알코아 같은 효과, 매출은 줄었는데 네. 수익은 잘 나오는 그런 네. 효과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그러니까 컴퓨터 선박 반도체를 제외한다라면 네. 이거 SSD죠. 이거 네. SSD고 선박이야 뭐 인도 기준이니까 그렇죠. 그렇다 치고 반도체는 역시 마찬가지로 모바일 뭐 이런 거 디램인 거고 네. 나머지 다 줄었어요. 그죠? 뭐 지금 보게 되면 제일 많이 준 게 석유화학 제품이죠. 석유 제품, 네네. 화학 제품 이런 쪽이 이제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지금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온다라고는 하는데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매출은 줄었을 가능성에 대한 쪽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보게 되면 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월달, 3월달 그 누적으로 이제 나온 게 있거든요. 1월달, 네. 3월달에서 누적으로 쭉 보게 되면은 네. 그 3월달만 나온 게 아니라 네. 누적으로 보게 되면 다 줄었어요. 석유화학 19%.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화학제품 38.6% 다 줄었다. 네. 네. 대부분 다 줄어 있다. 선박류가 이제 58% 증가를 했고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해서 네. 아 전동 분기 대비해서. 네. 나머지도 보게 되면 반도체 이런 쪽만 좀 나왔으니까 네. 선박 어쨌든 간에 조선은 의외로 수익이 안 나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네네. 나머지는 글쎄 매출은 들고 이익은 좀 잘 나오는 네.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네. 지금 이거를 보게 되면 네네. 그 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수출입 통계를 네. 보게 되면은 그런 예측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저기 아까 말 나온 김에 그쯤 맞춰 좀 해주세요. 네.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 항공역에 그거. 아, 이거요. 항공여객 네네. 부분을 한번 볼 텐데. 네네. 항공여객은 매달 나오거든요. 네. 인천공항 출입국수나 이런 거 포함해서 매달 네, 나오는데. 매달 그걸 갖고 나오는 거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어디가 많이 늘었나라고 이렇게 봤어요. 어디가 네. 많이 늘었나? 대한항공도 늘고, 아시아나항공도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네네. 전년 대비해서 늘었는데, 네네. 누가 늘었나? 봤더니 TWA 51%. 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진에어가 40.5%. 네. 그 다음에 에어부산. 그 다음에 네. 제주항공에 네. 대한 쪽이 이제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지금 이제 퍼센테이지를 네. 그 마켓쉐어에 대한 쪽이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대한 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대한항공이 등치가 있어서 네. 마켓쉐어까지는 안 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대한항공이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는 이유도 전년 동기 대비는 마켓쉐어가 줄었겠죠. 네, 어쨌든 간에 네. 좀 전년 대비는 모르겠는데 네. 전년 동기 대비는 무조건 줄었죠. 네,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합의 전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줄었겠죠. 네. 딴 거보다 증가율이 줄어드니 수학적으로 보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예. 그죠? 아, 근데 왜냐면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50%씩 늘어도, 네. 50%씩 늘어도 아, 그래서, 14만에 불과하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10%만 늘어도 이게 벌써 얼마입니까? 200만에서 10%, 180만에서 늘었습니까? 역시 공대생이 그런 부분인데 까탈스러워. 맞아요. 이게 이제 마켓쉐어가 제가 잘못된 것 같네. 많이 줄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켓쉐어가 줄기는 줄어도 큰 폭의 감소는 없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나라면 TA 항공사나 이런 거 사겠죠. 그렇죠. 저도 뭐 여전히 일단은 뭐 AK 홀딩 저 뭐죠? 제주항공 상장 전까지는 네. AK 홀딩스가 여전히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존재하셨고요. 특이한 거는 진에어가 네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어쨌든 이제 제주항공이 아직까지는 마켓쉐어 네. 1등 51만입니다. 여객수. 네, 뭐 네. 하겠고요. 네. 하나 더 하나 보면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재벌 기업들이 그 먹거리로 이권 사업으로 하는 거가 면세점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세점은 이제 지난 요거부터 하나 보여드리면 면세점 어저께도 보여드린 건데 면세점은 이제 그 경영 면세점에 이제 보면 예전에 보면 그거잖아요. 면세점 처음 얘기 났을 때요. 그 여기 어디 있어요? 면세점 쪽. 아 면세점. 아 면세점에 네. 시내 면세점에 경영능력이 강한. 예, 네. 제 걸 잡아주세요, 제 거. 네, 저쪽이요. 네. 이학년 겁니다, 전부. 네. 보시면 관세청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사업자 선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서울 세 곳과 여기 보시면요, 서울 세 곳과 제주 한 곳에 추가하기로 한 면세점에서 특허 심사 평가에 배점을 공개했는데 이게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입지보다는 경영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 경영 능력. 그러니까 보면 누가 인 것보다는 경영 능력 뭐 하면 더 재벌들이 높은 거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한 것들. 그래갖고 이제 호텔신라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뭐 더 생기면 X 된다 얘기했는데 그게 아닐 거란 얘기를 하는 사람이 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곧 이제 올해 아닌가 뭐 발표가 결정이 나는 건데요. 보시면 저는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면 면세점 할 때마다 이제 새롭게 이제 들어간 중에 하면 이제 백화점이나 할때 이성훈 대표가 그 현대산업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현대산업은 어디서 하냐면 아이파크 이제 저도 확실히 아는데 아이파크 용산에 있잖아요. 용산역에 그 두 개 층을 면세점은 바꾸단 얘기인 겁니다. 지금 그게 이제 현대산업이 되겠고요. 저는 이제 그보다는 현대백화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현대백화점 역시 면세점은 이제 그 결정이 나갖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현대백화점에 그거는 삼성도 있죠. 여기 보세요. 무역센터점을 시내 면세 그 역시 두 계층을 여보세요. 무역센터점의 2계층을 리모델에 대해 강남권 최대의 공포격 면세 만드는 방침. 이거 다시 말해 계획입니다. 계획. 예?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근데 보면 하나 더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삼성동 일대를 그 외국인 뭐 관광 투자 활성화 뭐 그쪽 있잖아요. 특구로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없잖아요. 물론 거기서 한 세 블럭 네 블럭 가면 저기가 있죠. 롯데가 있죠. 그러니까 롯데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그 로비를 하겠죠. 못 들어오게 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현대는 삼성동에서 하고 앞으로 이제 그걸 하고 그다음에 현대 그 삼성동에 부지 개발하면 이성훈 대표 말 현대 같이 우리 형제 남이가 하면서 현대산 산업 들고 현대백화점 같이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현대백화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래서 현대백화점 그래서 전화했던 현대백화점 좋아하는데 그래서 현대백화점 이런 뉴스가 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이파크 현대산업 지금 용산역에 지금 있잖아요. 아이파크 있잖아요. 약간 네. 어설프게 있는데 좀 후졌거든요. 솔직히 가보시면요. 근데 그거를 면세점을 쫙 가겠다는 거고 이거는 무역센터점을 2계층을 바꾸겠다. 그렇게 약간 회사들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뭐 주가는 뭐 그렇지 시청자분들 다 근데 뭐 만약에 현대백화점 위치는 워낙 좋으니까. 그러니까 위치는 모르겠고 하여튼 대한민국 정부에서 네. 관광 특구로 만들겠다 그랬으면 관광 특구면 네. 면세점 있어야 되잖아. 아, 현대차 그 뭐 생기기 전까지는 네, 어쨌든 간에 네. 지금 있긴 있어요. 네. 어딨냐면 거기 롯데가 조그맣게 하고 있어요. 네. 조그맣게 별도로 하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가 야, 근데 거기가 된다라면은 일단은 잠실 그쪽에 그쪽보다 더 크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아이. 더 크게 문제면 지금은 품격이 있겠는데 네. 지금은 제가 냉정히 봐서 더 커질까요? 왜냐 사이즈는 잘 모르겠어 재보지 않았는데 그 뭐 품격 있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모르죠 어르신들이 하는 데니까 모르죠 근데 워낙 거기를 워낙 부틀하게 크게 만들어 놨어요 롯데월드를 그렇죠. 네, 워낙 크게 뭐 자리라고 이계층을 해갖고 그 주요 가능 아니 별도로 그, 네, 그 네. 좋거든요. 엄청 잘 나왔어요. 그냥. 네. 그래서 당연히 거기 보면 주차장이 훨씬 좋죠. 네, 주차장은 뭐 완벽하게 되었죠 거기. 그리고 거기 주차장은 개인들은 예약하고 들어야 되는데 관광버스는 앞 단에 가거든요. 네, 그 좋죠. 외국인들은 좋아 거기요. 네. 주차기도 너무 좋아 거기요. 덜 복잡하지 않더라도 거기 주차가 널널하니까 거기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현대백화점이 이거 제가 보기에 그 이슈가 될 거예요. 계속해요. 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저는 딴 거 모르겠는데 백화점 주식에서 탑입니다. 현대백화점이. 아 이유를 묻지 말고 하여튼 저는 삼성동 부지 개발하면 현대백화 아이파크도 들어오고 두 개 다 들어오면 되지 뭐. 아니 현대산업을 탑픽으로 봤는데. 아니 네. 현대산업도 말이 되죠. 아파트 하면 아이파크. 아이파크 맞죠. 네, 아니 걔네들도 면세점 한대니까. 그러니까 다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네. 낫잖아요. 서울에 두 개, 지방에 개.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개 다 현대그룹 계열사로 주면 땡큐고. 그건 좀 심하다. 왜?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다이내믹 코리아. 그렇죠, 다이내믹 코리아. 다이내믹 코리아니까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야 대한민국은. 그 정도. 현대가에 두 개 주면. 그런 뜻이 있으신가 보다, 어르신들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왜냐면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워낙 세게 쐈으니까. 한전 문제도 좀 해결해 줬으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네, 저는 이제 중립적이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네. 아, 근데 하여튼 그, 대한민국에서 관광특구, 제가 거짓말이잖아요. 삼성동 일대를 관광특구로 만들게 됐다 그러면 제대로 면세점 하나 그럴듯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롯데가 조금에 하고 있어요. 무역상 따지면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허접하지요. 허접하지요. 네, 그러면 품격에 맞는 걸 해야죠. 품격에. 일부러 조그맣게 했어 거기다가 이 자식들. 품격에 맞게. 근데 네. 다시 말하지만 현대 롯데그룹 측에서는 정말 뭐라 그러지? 그런 거 요즘 말이 안 나와. 근데 신세계도 한다 그랬어. 누가 될지 몰라. 그러니까 신세계도 한다 그러고 롯데도 한다 그러고. 누가 될지 모르지. 정영준 부회장도 이제 앞으로 면세점 쪽을 갖다가 신세대 먹거리로 키우겠다. 하셔야지 거기도.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 다 그렇죠. 하셔야지. 네. 또 하셔야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삼성동 부지를 무역특구, 외국인 관광특구로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번 쓱 가보세요. 봉은사 일대에서 쓱 가시면 첫 번째 오른쪽에 크게 다 리노베이션 하고 있고요. 거기 보면 그 SM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SM 그 에트륨인가 아트륨인가 그거 엄청 크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엑스를 증축하면서 엄청 그 코엑스 뭐 키우고 있거든요. 공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트륨 그거 뭐 돈 안 되나 봐요. SM 자꾸 뒷사니까 지금 논의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지 말자고 지금요. 오늘 할 얘기가 많아. 네. 그래서 하여튼 시청자분들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얘기 또 어떤 쪽을 한번 가볼까요? 자, 일단 뭐 그 저까지 봤으니까 네. 아차 그 얘기 뭐야? 자동차 어떻게 봐요? 자동차? 순환 이거 오늘 올라간 순환이잖아요, 솔직히. 네. 말고 자동차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봐요? 자동차 일단 너무 싸잖아요. 싸지. 너무 싸잖아요. 싸. 그러니까 가격이 일단 싸다라는 장점? 네. 그거는 있는데 네. 예전처럼 잘 될까에 대한 쪽에서는 퀘스천. 왜냐면은 그 얘기해 주신 대로 인센티브 25%씩 지급하면서 그 정도밖에 못 늘렸으면 네. 그거는 좀 그 매출은 늘어나도 네.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얘네들은 좀 떨어지는 그렇죠. 이런 흐름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그 외국인이 가장 우려하는 게 이제 그 캐시플로우가 좋지 않다. 현대차의 캐시플로우가 좋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익에 대한 그 증가까지 안 보여준다라면 굳이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냥 싸니까 사긴 하는데 네. 굳이 집중적으로 베팅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하느니 그러니까 저거죠. 예전에 삼성전자가 나가면서 베트남 사업부 공장 따라 나갔던 애들이 그 주가가 급등을 했듯이 네. 그러니까 해외 쪽 중국 쪽하고 이제 부품 그 중국에 나와 있는 그 해외 그 뭐 볼보가 됐던 뭐 BMW가 됐던 뭐 포드가 됐던 이런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막 부품 공급하는 애들 이런 쪽은 좀 가능성이 있어도 맨날 얘기하던 건데 뭐요? 삼기 아, 삼기. 폭스바겐이라고 그러니까 한다는 거. 폭스바겐이나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네, 이런 애들은 가능성. GM에 뭐, 납품한다 이런 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예전에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장비주들 중에서 유일하게 됐던 게 뭐였냐면 미세화 공정 관련주들만 됐잖아요. 아, 맞아요. 그죠. 그랬듯이 맞아요. 자동차도였지 마찬가지로 연비개선 관련주들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한된 종목과 제한된 업종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현대차는 올라가는 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대차 앞서 얘기했죠. 현대차 그리고 은행주 SK하이닉스는 코스피에서 별별이 없던 것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순환이다. 모르겠어요. 저 틀릴지 모르지만 재판단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적으로 각자 의견이 다 있었으니까 보셔야 되겠고요. 장기적으로 외국인의 입장에서도 싸진 건 사실인데 그거는 요즘 BMW가 한 달만에 다시 사상 최고권을 가려고 직전에 네. 와 있거든요. 네. 오늘 독일 뭐 프랑스 사상 최고가잖아요. 그럼 이제 소비도 회사 새로 난다는 건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한 분 모셨습니다. 한 분 모셨는데 온라인으로 모셨어요. 온라인으로.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제 화면요. 네. 네. 저는 대한민국 에스트 애널리스트 중에 뭐 키움에도 유명한 분 있겠지만 저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저는 이 양반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 양반이 베스트 애널리스트라고 좀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개인적 친분이 있으시군요. 어떻게 알았지? 네, 알고 있습니다. 알아? 네. 아, 근데 고태봉 연구위원이라고요. 네. 지금 하이투자증권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언젠가 이런 친구가 네. 리서치 센터장 한다. 수년에 5년 안에 네. 리서치 센터장 한다 한 표. 아 진짜로요. 이제 능력 있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이번에 보니까 조선일보에서도 베스트 애널리스트 했는데요. 2014년 베스트 애널리스트 선정됐네 이 친구야. 네, 근데 이 친구의 얘기를 보면 이제 그 이것도 이런 건 이거 왜냐면 이거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찍어드릴게요. 네, 찍어드릴게요. 아 전전용어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전전용어는 이제 다른 파트죠. 이코노미스트고 이 친구는 산업 애널리스트예요. 애널리스트, 기업 애널리스트인데요. 이 친구 얘기가 쓰고 보시면요. 현대 기아차 주가는 2015년 1분기 실적 발표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에? 틀리면 이 친구 욕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친구는 항상 좋다는 얘기인데 요즘 상당히 약간 보수로 보고 있어요. 근데 2분기에는 좀 낮을 수 있다는 얘기를 조금 이 친구가 하는 겁니다. 2분기에는. 실적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지금 자동차 업종 기상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흐립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네, 그렇죠? 완성차 업체 매출은 기본적으로 가격과 수량 등등이 하는데요. 지금 약간의 재고 부담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친구가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평가한 건 사실인데요. 2001분기보다 2분기에 좀 낮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환율의 변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현대 기아 실적에 대한 영향을 자세히 설명해달라 얘기하니까 등등등등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화가치 한창할 때 주가 20% 가까이 올랐지만 다시 10% 정도 떨어졌다. 그래서 원화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도 앞으로도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이 친구가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보면 이외에 고려할 거 있는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센스 있다 보는 거예요. 이외에 고려할 사항이 또 있다면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정확히 이 친구가 정말 맥을 잡고 있다. 역시 제가 이 친구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미국 시장이 좋은데 미국 시장은 지금 트럭이랑 SUV가 잘 나가는데 그 SUV가 우리나라 생각하는 SUV보다 훨씬 큰 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있는데 여기 보면 딱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얘기입니다. 현대 기아차의 판매 모델이 세단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품 오면 프로덕트 믹스가 약간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요. 현대계체 세단 시장 점유율은 12.5인데 SUV를 포함한 경트럭 시장은 3.5%라고 그러니까 투싼이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일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디젤이 약하니까 엔진 개발을 그동안에 디젤 엔진이 약해서 그걸 하려고 강하게 밀고 나가고 싶어도 할 수가 있나. 그건 약간 틀린 얘기 하셨는데. 왜요? 미국에서는 그 여기 네. SUV는 경트럭도 다 휘발유 쓰시고. 휘발유로?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게 네. 뭐냐 아니라 이거가 우리 시장이 워낙 없기 때문에 도메스틱 네.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 시장을 많이 안 한 거예요. 네,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 차가 차량 고가고 얘네들이 네. 보면 내구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데 내구성이 좀 약했던 거죠. 근데 이걸 좀 하겠다고 나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보여드리지 않아요? 벤츠도. 네. 벤츠도 라이트 트럭 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라이트 트럭 한다 그랬죠. 자꾸 오해하시는 게 라이트 트럭 해서 우리가 자꾸 경자를 쓰니까 경트로이니까 다마스 라보 이런 거 생각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 말하는 라이트 트럭은 진짜 큰 엄청난 그 덤프차가 트럭이고 미국에서 말하는 라이트 트럭은 그냥 3명 정도 타고 그냥 미국에 가구 싣고 짐 싣고 이런 다니는 차예요. 그러니까 픽업인데 럭셔리 픽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럭비라나 크게 커요. 커. 예. 네, 근데 그거를 네. 가보시면 알겠지만 애들도 많이 타고 다녀요 그냥. 네. 뽀다고 잡고 이런 게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보다 좀 우리가 좀 약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뭐 자동차 이 친구 얘기니까 조금 말씀하시면 그래도 현 그 자동차 업종의 탑픽은 이런 거죠, 이런 거. 지금 사진 보게 되면 네. 이런 트럭 얘기하는 보세요. 거거든요. 이런 네. 트럭.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도 보면 이런 포드 트럭이 써 있더라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짐 싣고 차 타고 돌아다니고 이거 갖고 뭐 캠핑도 가도만. 그런 거죠. 그런 거. 이런 트럭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그런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게 근데 거의 없. 그 주차장 우리가,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거의 없어요. 이거. 우리가 없고 그게 다 휘발유기 때문에 거의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저거 휘발유하면 그게 보통 5,000 cc, 5,500 cc, 6,000 cc만 그렇거든요. 그게 엔진이 휘발유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이 다릅니다. 근데 그래서 하여튼 그 결론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한 최선 호주는 뭐나 최선 호주는 뭐냐면 현대차입니다. 제외하면 다시 한번 잠깐 잡아주면요. 현대차를 최선 호주로 제외하고 있고요. 완성차 업체는 그렇고 부품주에 또 관심 많으시잖아요. 딱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완성차 업체의 주가가 반등해야만 부품주도 따라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별 호재가 없네요. 그나마 미국 포드에 납품하게 된 SL을 추천합니다. 현대위아도 주가가 지나치게 떨어진 데다 4륜구동 트랜스퍼 부변속기라고 합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서 결국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에 대한 반론은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시각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름 인터뷰 온라인으로 하겠고요.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리포트인데요. 리포트 하나만 조금 더 보여요. 오늘 또 가장 중요한 걸 또 까먹었네요. 이승원 대표한테 혼났는데 오늘이 바로 출시일입니다. 지금 정점 확 팔고 있어 지금요. 벌써 이제 막 인터넷 나올 거 아니야. 나 갤럭시 S6 샀어요. 뭐겠지. 뭐 이런 거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미국도 똑같이 미국, 캐나다, 호주, 홍콩 뭐 등등 유럽 해갖고 20개국 동시 출격 쫙 나갑니다. 그죠? 갤럭시 S6 7천만 대 쇼티지 얘기 나오네. 그 얘기해 주세요. 네. 갤럭시 S6 판매량 목표치 지금 증권계에서는 맨 처음에 4천만 대 중반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갤럭시 S6가 공개되자마자 5천만 대 넘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했었고 좀 심하게 전망한다는 데가 이제 한 그래도 5천만 대 후반대 6천만 대 근처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판매량이었는데 이분이 왜 사장님을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신종균 사장님 공급 부족이 걱정된다. 네. 공급 부족이 걱정된다. 갤럭시 S6 엣지 인기. 호쾌하게 불러드리는 거죠, 호쾌하게. 그 다음에. 역시 대장님 스타일은. 목표는 7천만 대. 네. 7천만 대 하면 갤럭시 S4를 넘어가겠다는 거죠. S4를 넘어가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엄청난 판매량. 그분 이름 뭐지? 그분 존경스러워. 신종준 사장님. 그분의 연봉 한번 확인 들어갑니다. 신종준 사장님 100억 넘죠. 100억이죠. 네. 와, 대박 부럽네. 네. 그냥 부러우면 되고요. 평생 벌어도 못 보네. 네. 연봉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저 정도는 연봉. 저 정도는 이렇게 불러줘야 돼. 해 줘야 사장님을 하는 겁니다. 네. 그죠? 100억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 네. 국내 전문 경영에 임금을 받았다. 네, 네. 정확히 답 나옵니다. 네. 시사전을 17시간 전에 연봉 146억. 네, 146억 나오더라고요. 어이, 그럼 우리가 잠깐 얘기할 동안에 한 달이면 12억이잖아. 네. 12억이면 오늘 하루 잠깐 일하시고 4천만 원? 예. 4천만 원이죠? 네. 4천만 원을 1시간 단위로 나누면, 얼마야? 일하는 시간 8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아니, 그래도 우리가 그러니까 자는 시간대까지 해주면, 네. 4천만 원 24일로 나누면 얼마 나와? 몰라. 2천만 원? 200만 원? 예. 200만 원? 예. 야, 우리하고는 틀려. 아, 200만 원, 300만 원이네. 품종이 다른가 봐. 아니, 품종이 다르거나 인종이 다른 거야. 200만 원. 우리 잠깐 얘기할 동안 50만 원 벌었다. 일본. 부럽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 말하는 거 들어줘야 돼. 이런, 그렇죠. 이런. 삼성에서 갤럭시 S6 쇼티지, 그러니까 로이터에서도 지금 나왔죠. 쇼티지가 예상이 된다. 라는 얘기 삼성에서 기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벌써 그 보게 되면 통신사, 미국 통신사 예약 판매 10일 동안 갤럭시 S6와 S6 엣지가 전작 S5보다 두 배 가까이 팔려. 이거는 뭐 당연하지 않을까. 왜냐면 S5가 너무 안 팔렸기 때문에. 공개 안 했지만 3,500만 대 얘기하죠. 네, 일단 얘기 안 했는데 3,500만 대 지금 보게 되면은 S6 엣지 출고 예약 판매 이후 받은 소비자들의 반응은 최고조에 올랐다. 와! 하고 있습니다. 섹시하다. 네네. 그래서 지금 S 판매량이 거의 두 배에 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간에 초기 그 판매 흥행에는 좀 성공을 하는 그런 흐름에 대한 쪽과 그러니까 단순하게 마케팅에 대한 쪽으로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성공적이겠고요. 네. 그 디램 익스체인지가 이제 갤럭시 S6와 엣지의 당초 판매량 20% 이상 늘려나, 외부에서도 네. 지금 판매량에 대한 쪽으로 5,500만 대로 예상하는데 이어 지금 보게 되면은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보게 되면 5천만 대 이상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 네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말 말 그대로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이게 지금 S6 엣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이재용 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 이재용 폰. 형님 폰. 예, 네, 이재용 오케이, 폰이기 많이. 때문에 이거를 네. 정말 똥물 나올 때까지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빨이 밀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7천만 대는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갖추고 밀어낼, 그 맞출 가능성이 아직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 네. 이재용 폰이라는 상징성 때문에라도 많이 팔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 제 친구 그 만났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야, 얘네들은 벌써 목표치 다 설정해놨던데? 나 이러더라고요. 얼마 팔아야겠다고 얘기하던데? 재벌의 힘이지요. 예, 네, 예. 네. 그 얘기를 이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못 팔면 자기네 집에 가야 된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닌대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팔기도 전에 이미 뭐 제품 나오기도 전에 목표치를 벌써 설정해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말 많이 팔릴 가능성에 대한 쪽은 있다. 이성훈 대표는 네. 인생을 쉽게 살았잖아요. 네. 뭘 쉽게 살아다 험한 인생을 살았죠. 저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저는 대우그룹에서 한 2, 3년 있었잖아요. 네. 대우그룹에서 12, 3년 정도 있다 그러면요. 네. 일단은 인정을 받아요. 어디 가서. 조직생활에서 대우그룹에서 12, 3, 여기 계신 분도 대우그룹 계셨던 분 혹시 계시겠고요. 대우그룹에 친구 있던 분 다 있잖아요. 친구 네. 한두 명 다 있잖아요. 사돈의 8천이건. 난 IMF 때 학교 졸업한 사람이야. 딴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저는 IMF 직전 안에까지 네. IMF 전후 해갖고요. 네. 1년에 자동차 보통 10대씩 팔았어요. 아유. 예. 네. 그 얘기하면 사람들 끝나죠. 일단 끝나. 네, 자동차 판매원도 아닌데. 아, 다 알아요. 다 아는 네. 얘기, 다 아는 얘기. 그래도 뭐 그 당시에 법이 있어, 뭐가 있어. 안 하면 잘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냉장고도, 제가 냉장고도 솔직히 팔아야 여기서 말씀 제가 특진도 한 두 번 했어요. 네. 두 번 했네. 두 번. 10년 내 특진을 두 번 했죠. 4년 만에 승진하고 3년 만에 하고 그랬거든요. 네, 네. 이럴 잘한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를 잘 팔았어요, 제가. 자동차 잘 팔았어요. 그러면 특진 먹었어요. 네. 대그룹에 있는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건 저는 뭐 무진장 알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그 재벌이란 건요. 재벌이란 네. 회사. 그래서 보면 대우그룹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정말 그룹사에서도요. 대우그룹 출신이라면 일단 사람도 뽑는 게 있어요. 그래서 STX그룹 대우그룹 많이 선호했다는 거 있고요. 그래서 펜텍그룹 골로 갔구만 둘 다. 펜텍그룹 대우그룹 많이 갔고요. 지금 이제 또 요즘 잘 나가는 사람 중에 업계나 이렇게 일종에서 잘 나가는 사람 중에 대그룹 출신 몇 명 있어요. 지금 보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충성도가 높아, 이 사람들은. 네, 그래서 하는 거죠. 뭐 말도 안 되는 게 많은데.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네. 7천만 대 목표 놨으면, 7천만 대가 일단은 출하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일단 찍어내는 거죠. 출하까지 될 거라고 있어요. 네. 출하. 예. 네. 그 다음에 어디 간지는 난 모르지만, 출하는 분명히 될 거라고 있고요. 분명히 엄청나게 히트 갈 거 있고요. 최소한 거를 그래서 여전히 똑같은 생각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그 얘기야. 지금까지는 써본 사람이 오늘 나타났던데요, 소비자들이. 네. 잘 들으세요. 네. 이 정도 잡으세요. 지금까지는 증권사 직원, 전문가들, 기자 이런 애들, 그리고 얼리버드 이런 블로거 이런 애들 나누는 거에서 완벽하다, 좋다, 섹시하다만 날이 났는데요. 이제는 시청자분들 개인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네. 소비자 전국에, 전 세계 글로벌들이 써보니 좋다, 나쁘다 이런 게 나와야 돼요. 네. 그죠? 그게 이제 나오는 시기가 됐어. 무선 충전기를 누가 돈 내고 몇 명 산든지, 아니면 뭐, 지금 보면 무선 충전기 돈 내고 사는 사람은 호갱이에요. 참고로 네. 말씀드리면, 웬만한 데 다 줘요. 다 줘요. 다 그러니까 그만큼 매출이 나타난 거죠. 만드는 거.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는데, 그 이상 7천만 대에 가려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좋다고 떠들어야 돼요. 전 세계에서 떠들어야 좋다고 돼요. 그죠? 그죠? 그리고 딱 와서, 야, 기다렸는데 기다려야 돼. 한 달 기다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모델이 색상이 4개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네. 무슨 색상에 뭐 블루톤에 이건 뭐 364기가 살랬더니 한 달 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예약 주문이 몰려야 돼요. 블루톤이 이쁘더라. 아 그러니까 이런 블루톤이 좋고 블루톤 32가 엣지를 사고 싶은데 한 달 기다리지 이런 얘기 나와야지 주가 올라가는 거야. 정말 그렇잖아요. 네. 7천만 대 1억 대 팔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얘기 나온 건데요. 제가 어저께 또 진짜 만난 사람입니다. 이거는 음성 변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녹음까지 해보려다가 참 안 해서 네. 이 사람이 대리점 사장입니다. 네. 대리점 사장이고, 대리점이 있고, 위에 상부 큰 메이커들, 메이저들 있잖아요, 유통망. 근데 우리나라에 3대 유통하는 회사에 그 밑에 하부 조직에 있는 애요. 네, 네. 이게 대리점 사장이에요. 네. 어저께 우연히 어떻게 만났어요, 제가 직접. 네. 어저께 저녁 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구경해서 제가 또, 저는 궁금하면 가보자는 갔더니요. 네. 걔, 그 친구 얘기 그대로 들으면 미치겠다는 거예요. 네. 이야기 하나도 없대요. 얘의 겨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온라인에서 미쳤다 그랬대. 미친네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람들 그러잖아요. 예약해 준다 그러잖아요. 지금 전국에 엄청 쌓여있대요. 가면 즉시 모든 게 다 개통된대요, 지금. 진짜로. 다 개통된대요. 그리고 그게 그 친구는 SK 주로 하고 있는 딴 데 다 하는데요. 3대 통신 다 마찬가지랍니다. 물량은 엄청 많은데 지금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농담 삼아서 아, 전화 주세요. 그랬어, 내가. 20만원 되면 제가 바로 쏜다 그랬어요. 뭐냐면 갤럭시 노트 4 있죠? 예. 엄청나게 주변에 엄청 푼 거 아실 거예요. 근데 노트 4가 끝까지 들으세요. 네. 노트 4도 은근슬쩍 자기네한테 어떻게 내가 물건 받는데 전 애플 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파는 데 나왔다래. 자기가 몇 개 샀대요. 네. 그래서 제가 파는 놈 있으면 저 바로 사겠다 그랬어요. 네. 5만 원 더 주고. 네. 근데 지금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다 뻥인데 저는 직접 들은 얘기고 이승훈 대표도 개인적인 선호도가 있으니까 얘기했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면 소용 없어. 이제는 여태까지 돈의 힘으로 지랄한 거거든 서로. 좋다 나쁘다 얘기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셔갖고 여러분 모셔갖고 주위에서 많이 사는지 예? 그리고 정말 무선 충전기를 많이 쓰고 정말 좋다 그러는지 거기에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장도 있다. 예. 그런 얘기 하겠고 여기서 일부러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그래서 2부에 못다한 레포트 하나 보고요. 2부에 오늘 초대해서 오늘 초대해서는 최일종 전문가죠? 네. 최일종 전문가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